계속 아저씨만 증가하고 있어. 사람이 추가되는데 계속 아저씨. 모니터 내 것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얘기해봐.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온다고? 1, 2, 모니터 들어오는데? 내 것만 안 들어오나? 이게 맥간다. 들어왔다. 맥간다. 한 쪽끼만 들어오네? 아까도 모니터만 안 들어갔을 거야. 녹음은 다 됐고. 섹스. 섹스 누가 한 거야 지금? 섹스. 섹스. 2부 첫 번째 순서는 창조적 팟캐 뉴스 시간입니다. 원래 이렇게 진지해요? 네, 저희 원래 진지해요. 저분 되게 진지해요. 저만 진지해요. 아우 제, 아우 진짜 병 저 병이야. 자, 첫 번째 뉴스 요거 뭔가? 뭐예요? 자, 팟캐심이 요 부분은 어느 분이 가져오셨나요? 아 예,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죠? 이거 떴을 때 자게 난리 났었던 것 같은데 뭐 주요 내용 이런 거죠. 팟캐스트 심의하자. 그럼 블로그와 페이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동열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팟캐스트 시민 논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취지가 정말 발달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자기 그 선거 운동할 때 지방 팟캐에서 자기 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대요.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전체 팟캐스트에 대한 심의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걸 국회에 가지고.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는 그런 블로그하고 페북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것 새 기사를 썼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팟캐스트들에서도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팟캐스트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저번 정권부터 굉장히 자주 있었죠. 그렇죠. 그때마다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 특히나 우리 저 MB 각하하고 지금 각하는 팟캐스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좋아할 수가 없죠 사실. 요번에 총선 때 그 총선에서 이제 야권 쪽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팟캐스트를 뽑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 팟캐스트가 흥하게 된 것도 주요 방송사, 그러니까 공중파 3사, 종편 이쪽에서 제대로 된 뉴스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대안으로 발생한 게 팟캐스트잖아요. 운동장 기울어진 거를 조금 이제 받쳐주는 건데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에서 얘기한 것이 그런 규제 없이도 이미 뭐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그런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도 가능한데 굳이 이런 규제를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 국정원에서 팟캐스트 전담 부서가 있답니다. 아 지금? 지금? 모조리 모니터링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 너무 많아진 거야. 팟캐스트가. 그러니까 귓구멍은 두 개인데 다 들어볼 수가 없는 거지 이거. 8천 개니까. 그렇죠. 천 개가 넘으니까. 가업 걸은 듣지 않을까? 아 들을 거야. 들었으면은 지금 그렇게 냅뒀을까? 그럴 거리 괜히 도미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체가 튀어나온 거예요. 정체가 슬슬 드러나고 있죠. 아직 정체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요. 근데 뭐 제 정체를 그렇게 궁금해하실까? 아,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뉴스. 다음 뉴스도 제가 가져왔네요. 다음 뉴스는 제가 읽어볼게요. 예. SBS에서 팟캐스트 채널 고릴라 팟을 론칭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번 달 1일 그 SBS 라디오 센터 측에서 팟캐스트 채널인 고릴라 팟을 정식 론칭했다. 본격적으로 팟캐스트 서비스를 개시한다. 여기서 이제 SBS 라디오 PD들이 제작한 인기 팟캐스트, 그러니까 팟캐스트 채널로만 송출하는 것도 있었고 지상파에도 같이 내보내는 게 있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채널을 송출했다는 거죠. 그 지금 현재 그 케이블에서 하는 뭐 JTBC도 하고 있고 YTN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마 팟캐스트 채널을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제목 보고 깜짝 놀란 게 팟빵이나 쥐약 같은 플랫폼 만든 줄 알고 정말 놀랐어요. 아, 허브? 얘들이 대기업이 그런 거 있잖아요. 빵집을 손을 대다니 뭐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줘서 뭐 서비스해주는 그런. 원래 고릴라 라디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앱에 그대로. 그 앱에 그대로. 한번 붙인 것 같아. 그럼 일종의 업그레이드만 한 건가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사업 추진을 그냥 정식화했다고 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매스 미디어들도 특히 저기 MBC도 있고 따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팟캐스트에 대한 이제 시선을 많이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MBC도 예전에 단팟이라고 한번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접었지만 지금 이제 컨텐츠만 생산하고 컨텐츠만 생산하는 식으로 채널까지는 아니고 공중파에서 팟캐스트를 건드리게 되면 일단 이게 별로 이렇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 여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그거잖아요. 그 PD 세 명이 모여서 하는 영화 팟캐스트 뭐죠? 시네타운 19. 시네타운 19. 예. 그 방송의 매력은 그냥 가옥걸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재미로 듣는 건데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자체 심의를 하게 돼요. 그렇지. 방송의 매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막 이렇게 하겠다. 아 이런 역할이군요. 다음 뉴스. 팟캐스트가 알린 미 한인 여고생 피살 사건 사건 발생 17년 만에 재심이라는 뉴스가 떴어요. 그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여고생이 피살됐었는데 그게 묻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팟캐스트에서 그 시리얼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이 조명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 재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국 팟캐스트에서 밝혀진 건가요? 그렇죠. 보니까 제목이 영어로 써 있네요. 그러니까 특히 뭐 미국에서도 있었으니까 팟캐스트가 그쪽에 영향이 크지만 사회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 뭐 정치 부분도 있지만 그런 다른 유의 사회적인 이슈들에 있어서도 이제 팟캐스트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후사단 초대서 소개한 것처럼 예. 기록 문학으로서 그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팟캐스트가 네. 그 언론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뭐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언론의 역할? 그런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던 게 그것이 알기 싫다였었죠. 처음에 그것이 알기 싫다가 빵빵했던 이유가 납치 살인 사건을 제대로 조명을 하면서 정말 흔치 않게 딴지일보에서 정말 흔치 않게 기획력 있는 기사를 가지고 맞아 했었는데 뭐 지금 이제 정치 팟캐스트로 바뀌었는데 이거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조명을 한다면 더 이제 음지에 묻혀있던 사건을 양지로 바꾸는 결과가 되겠지만 맞아. 만약 이게 뭐 어느 쪽 한쪽에 편향된 거를 그냥 아무런 여과정치 없이 그냥 내보내게 된다면 오히려 팟캐스트의 한계를 증명하는 일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많잖아요. 지금 8,000개, 9,000개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동으로 정화되고 걸러지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지 않는 거지. 자, 다음 코너는 우리 DK 라니스터님의 팟캐 깊숙이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DK의 팟캐 깊숙이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깊숙이는 KBS에서 제작한 무비 부비 2 내부자들 편입니다. 이 무비 부비는 제가 이제 평론가 최강희 씨를 좋아해서 듣게 된 팟캐스트인데요. 2014년 8월 달부터 2016년 6월 초까지 방송된 팟캐스트입니다. 이제 당시에 이 팟캐스트에서 내부자들을 어떻게 평론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강유정 평론가님하고 최강희 평론가님 두 분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강유정 평론가님은 환상이 지나치면 환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강희 평론가님은 단연코 올해 나온 최고의 한국 영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두 분의 이 내부자들 영화평이 모두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이제 깡패하고 검사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정계 건물을 이긴다는 설정은 좀 확실히 현실성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정계와 언론이 결탁한 그 카르텔 설정 그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는 관객분들한테는 큰 카타르시스를 줬기 때문에 이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보았거든요. 이제 제가 영화 내부자들을 다른 영화 팟캐스트를 한 6개에서 7개 정도 들어봤는데 대부분 이 두 평론가님 평가 같이 환상 혹은 현실 반영의 기조로 나뉘더라고요. 여태까지 이제 이런 분석에 대해서 관객들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크게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은 영화에서 어떤 면을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요새 한 관객의 소신 있는 영화평이 이러한 논의에 방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예, 저는 이렇게 파격적인 영화평은 머리털을 나고 처음 봤고요. 혹시 그 관객이 나 시성을 가진 관객인가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나테드? 예. 이분 백수 되셨잖아요. 백수 됐어요. 이제 영화 토렌트로 보셔야 되겠네요. 이분이 영화 평론에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평을 들으면서 아 진짜 깜짝 놀랐고요. 이게 이제 영화 내부자들이 기존에는 환상이다 이것은 그쪽에 힘이 강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분 때문에 이제 현실 반영이다라는 이쪽에 강하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현실 반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반증 불가의 사항까지 치닫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분께서.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덕분에 강력한 아주 현실성을 지니게 됐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가끔 듣잖아요. 모든 창작물은 팬에게 가서 완성된다. 저는 그 말이 증명된 또 하나의 이것이 쾌거이자 간만에 나온 올킬 평론이었다라고 또 이 영화 평에 대해서 평을 하겠습니다. 예, 트위터에서 그분의 영화평에 대해서 혹평을 다루신 분들도 계세요. 네. 내 나이 70에 드디어 정체성을 찾았다. 그 평론의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기생충에게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 페이스북에도 굉장히 많이 달고. 예. 아, 유명한 지금도 예, 혹평을 하셨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죽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화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룰 영화가 많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든가 제보자, 부당거래, 비밀은 없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예, 한국말로 하면 자살특공대죠. 예. 아, 이분이 자살하셨으니까? 아, 예리해요. 자살하셨죠. 경력을 자살했죠. 예,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이 영화하고 마찬가지로 영화 평도 그 사회의 거울이다라고 볼 때 그간 우리 국민들은 학교나 직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로 출퇴근을 하셨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축에서 인간으로 등업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사료 먹으러 물러가겠습니다. 멍멍 꿀꿀 안녕. 아, 이거 영화 전문가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내부자들 어떻게 봤어요? 내부자들, 그러니까 판타지 영역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웹툰이 그려놓은 것까지는 좋았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상당히 현실성이 넘쳤고, 그다음 이제 풀려가는 부분. 그렇죠. 풀려가는 부분에서 이제 영화 감독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를 비극으로 끝내버리면 흥행이 안 될 것이고. 그치.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저기 이제 막 정의의 편이 승리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놓으면 또 너무 진부하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근데 한국 영화에서 결국 대기업이 배급할 때 향하게 되는 곳은 흥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중반에 무리수를 던지면서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긴 했죠. 시원하죠. 근데 이게 이런 거죠.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시원하니까 약간 찝찝한 거지. 시원하게 볼일을 확 싸놓고 안 닦을 것 같은 기분인 거야. 근데 디 오리지널에서 다시 찝찝하게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리지널 편이 더 좋았어요. 그게 더 현실감. 예, 제가 사는 세상하고 비슷한 것 같았고. 정말 비슷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배신을 했어야죠. 그렇죠. 아~ 예. 조승우나 이병헌 중에 하나가 다 해놓고 지가 뒤통수를 때리고 그쪽으로 붙는 결론이 나왔으면 정말 명작이 됐을 텐데 아무도 안 봤겠죠? 아무도 안 보는 명작이 됐겠죠. 너무 찝찝해. 아, 그럼 걸작 특집으로 나오는 거죠. 거장 특집. 네, 뭐. 거장 특집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원래 남이 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잘 되는 거 별로야. 아, 그럼 우리 살색 영화 전문가께서 살색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좀 생각할 시간 드릴까? 네. 아, 저는 그거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내부자들 그거 보면은 내부자들 그 실제 언론사들 마크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그 최강희 주필이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 예.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제가 그래서 언론사들 그거 나올 때마다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나 이제 TV조선은 한 번도 안 나오고. 근데 중간에 딱 한 번 그거 채널 A가 나와요. 예, 채널 A 노우가. 예, 예. 그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거를 이 장면을 채널 A가 찍게 해주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되게 예, 낄낄거리지 않았을까. 그랬을겠다. 예. 허락해주는 그런 생각이겠죠. 이런 거라도 보면서 자위해라. 아니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조선일보한테 이제 약간 매기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이걸 해주지 않았을까. 지대는 되게 아닌 척하면서. 네네. 아, 쟤들이야 쟤들. 네. 뭐. 아 근데 민호루님 살색 장면 얘기 안 했어요. 아 살색 장면. 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평을 좀 이야기해 줘봐요. 성이 차실까? 아 제가 그 잔 때리는 슬링샷. 제가 거기에서 되게 웃었던 게 실제로 들었던 플레이거든요 그게. 저도 들은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이제 정치 고위 정치인들이 이제 실제로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걸 들었었어요. 이거를 와 진짜로 이 새끼들 하는구나. 그 영화에서. 예. 근데 원래 그게 조금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는 게 없어. 그 때릴 때 그 땡 이런 소리 나야 돼요. 그 유자네 땡. 너무 리얼리티가. 슬링샷이잖아. 그래서 저는 별점 1점 주겠습니다. 진실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게 실리콘일 수도 있잖아요. 실리콘이면은 소리가 그 띵 하는 소리. 아 실리콘이면 좀 고급 소재로 신기술인가? 둥하는 소리가 나게 되나? 티타늄 이런 거 박지 않았나요? 티타늄이면 안 되지. 네. 스탱바가 되지 않나? 무게가 없잖아. 네. 안 돼. 아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영화에서 그런 걸로 스윙샷을 할 때 영화에서 그 스윙샷을 할 때 뭔가 유리장과 같이 뭔가 약간 금속성의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박으신 거죠? 예, 그렇죠. 박은 거예요. 와 디테일 쩐다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까? 아, 그리고 원래 그 나이 드신 노친네들이 술자리에서 그 슬링샷을 실행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거거든. 내가 아직 잘 선다. 아 이게 최소한 직각은 나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밑으로 40도 가지고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어떤 굉장히 그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거지. 근데 발기시술이 요즘 잘돼 있어서 요즘에 그거 아세요? 이렇게 불알 뒤쪽으로 스위치 해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쓰게. 네, 그거는 어, 그 발기보다는 그 전기 충격 같은 거 많이들 하더라고. 어.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나이 되면 하고 싶을지도. 아 또 그러면 이 말이 이렇게 나온 김에 네. 우리 민호루님 네. 거기 나왔던 여배우들은 어땠어요? 이건 안 돼. 이건 민호루인데 이건 우리가 저기 평가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근데 난 좋았어. 저도 좋았어요. 나 되게 EL이라는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진짜 매력 있더라. 어, 매력 있어. 솔직히 한국 분들 건 잘 안 봐서. 아, 아. 그렇 예, 그러네요. 예, 테드 마이크 났어. 지금 이 방송 녹음이 파트 땅이 아니고 영진공 팬클럽하고 아브나이 팬클럽 사이 모아놓고 아 막 수다 떠는 그런 기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지금 영화 얘기를 했는데 아, 예. 예. 누가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네. 예.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이게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아.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는 영화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좀 판타지다라고. 근데 이게 한 됐어? 관객분의 평에 의해서 현실이 됐어. 현실이 됐어요. 예.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개돼지라는 사실을. 아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속으로만 아 커밍아웃을 했다는 예, 속으로만 갖고 있는 거하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거의 기자 간담회를 할 수준을 만들어놓고 그렇죠. 그 속마음을 기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예. 발언 정정할 생각 없냐고 어,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한두 번이 예. 아니라 한 세네 번 줬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암만 사랑을 해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그렇지. 이게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사건의 반응을 보면서 약간 느낀 게 어, 다들 자기가 개라고 하지 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아, 본인은 뭐라고 생각해? 네? 저는 그냥 제주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종마. 네. 야 이거 이거를 지금 네, 우리 태드가 어떻게 마무리할지. 거기에서도 이제 차별이 개와 돼지의 차별 이미지적인 이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돼지 차별적인 발언이었다. 어, 네 그래요, 맞아 맞아. 아 그런 거. 태드님은 무슨 동물 좋아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물. 방송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 가만히 내 그냥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할 얘기 좀 더 있었는데. 안 돼요,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 팟캐스트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 힌트를 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 누군지는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어, 힌트를 드리자면 딴지 종편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 아, 가장 꿀성대 중 하나로. 꼽히는 분입니다. 전 전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최근에 슈퍼에스타 K에서는 보험 관련 출연을 하신 적이 있고요. 제가 저 먼 기억의 흔적을 살펴보면 딴지 영진공에서 그 방화 걸작선을 통해서 클레멘타인 것 같은 유수의 걸작을 소개해 주신 걸작 장르계 창시자. 마지막으로 현재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라서 그럴 거를 몰아내고 성녀도 몰아내고 지 혼자 대장을 하고 계신 거의 없다 님입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게 굉장히 오그라드는 일이군요. 오셨네, 오셨네, 어머니, 오셨네. 아, DK 채널 지금 발언하신 분은 DK 라니스터님이 거의 없다니 왕팬이어서 저는 저는 DK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두 명이지만 몰라 이 방송 망했어. 저는 없다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베드로 같은 존재입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짧게. 앞에 자기가 다 소개해놓고 뭘 따져 또 하래.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힌트로 드린 거고. 아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는 그냥 시정 잡배다. 그러니까 영진공에서 제가 나갔을 때 조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고 재밌다고 하신 게. 다른 분들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래요. 헤비존님. 네. 근데 이제 그런 판에 가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슬링샷 같은 걸 하니까 그냥 뭐 아 저 새끼 좀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거지.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 꿀성대죠 진짜. 섹시 보이스 아닙니까. 미친 것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이게 저한테 별로 좋은 영향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본인이 그런 캐릭터를 네. 일부러 설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 안에 그런 게 내재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죠. 거예요? 그 영진공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짱가님 계신데 심리학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규우님 계신데 나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게 네. 잡은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네요? 그... 아, 그게 저랑도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네. 저랑 완전히 괴리된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오래 하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업거래를 하면서 완전히 정체성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부터 항상 궁금하던 건데 왜 닉네임이 거의 없다는지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뒤풀 때 보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밝힐 만큼 대단한 건 아닌데 그 예전에 제가 하도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어서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딱 보더니 글쎄 뭐 거의 없다고 봐야지. 교수님이 꼰대네. 싸가지가 거의 해안이 있으시네. 그렇죠. 해안 스님이네요. 아니야 꼰대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없이 살자 생각을 해서 그냥 닉네임을 거의 없다고 썼죠. 저번 작년 연말이었나요? 그 가업과 공개 방송 공방, 네, 공방 네. 때 여자친구분이 오셨어. 키보드 이제 키보드를 세션을 하셨죠. 키보드. 너무 이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어떻게? 어떻게 그럴 지나치게 이쁘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 게시판 보면 남자들만 다 좋아하는 데 아 그런가요? 너무 너무 이쁘시다. 여친 대행 3만 원이라 그러던데. 연주는 5만 원. 시간당. 아 그럼 8만 원이네요. 오. 네. 근데 뭐 네. 그 제 여자친구가 이쁘다는 얘기는 제가 대단하다는 얘기겠죠. 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네?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그 부분 말이에요. 슬링샷. 90도 이상 올라가는. 아 그 아까는 편집할 거고 지금은 좀. 왜 그런 말 있어요?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은. 편집하지 마. 오케이 거기까지. 편집하지 마.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은 쫓겨나도 밤일 훌륭한 남편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맞아요. 슬링샷. 그 지금 딴지에서 네. 방송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렇죠. 왜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직원들 여직원들이 예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이 질문지를 미리 받았잖아요. 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현실 웃음이라 그러죠. 현웃이 터졌어요. 아, 이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 30분을 웃었어 내가 혼자. 왜 이쁘지 않단 말인가요? 예, 이쁘지 않단 얘기입니다. 아, 정말요? 예. 악마의 편집이 뭔지 보여주마.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그 보여지는 모습이 네. 말빨, 글빨 진짜 대단하다고 보는데 혹시 뭐 강연이나 뭐 이런 거는 안 하시나요? 보험 다 남자들 오고 영업 말고 강연 막 이런 거 영업 부대하면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도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제 말빨하고 글빨은 다 헛겁니다. 절대 훌륭하지 않아요. 왜 훌륭하지? 왜냐하면 글은요 딴지 영진공 할 때 네. 다른 게스트분들은 원고를 한 30분 안에 써요. 근데 저는 하루 밤을 씁니다. 밤을 새요. 뭐 빨리 쓴다는 게 잘 쓰는 거 아니 그러니까 빨리 써도 그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것과 정말 고민해서 머리가 터지게 고민을 해서 그 정도로 뽑아내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진공 분들이 대부분 이제 최저학력이 박사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나가게 돼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재미는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웃기기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여자와 대화하는 법. 일단은 그 여자를 꼬시는 법은 몰라요 저는. 일단 여자와 대화하는 법이라면 대화를 끌고 나가는 방법이라면 몇 가지 알고 있거든요. 테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뭐 배운다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배운다고 배우면 도움이 안 되나요? 이것도 결국 완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조금 남성 동지들에게 알려드리면 어차피 저는 이제 경쟁선에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키보드가 이제 저를 도끼 눈으로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기술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구두 장인이 뭐 이제 손이 뭉개져서 더 이상 구두를 만들 수가 없어. 이제 전술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걸리는 여자가 있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잠깐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많은 여자한테 동시에 껄떡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걸려요.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건 부합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춘이는 최대한 테드한테 지금 껄떡대고 있잖아. 별로 짝다라고 짝다라. 자 그럼 이어지는 질문은 이어지는 질문은 DK가 네. 아 제가 할까요? 화제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늙어버린 불났죠 지금. 불났어요. 예 난리 났어요. 네. 다 불났어. 다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죠. 조가상관 다 타버리고. 이 늙어버린 미소녀님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송인데 네. 이 가업걸을 좀 듣지 않는 청취자들한테 좀 소개를 한번 어필해 주신다면. 아 가업 거는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훈련병 예. 시절에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정화조 아시죠? 예. 네, 그 대대의 모든 오물이 모이는 수영장 같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 건더기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잠자리채 같은 걸 하나 주더니만 이게 왜냐하면 건더기들이 많으면 밑에 하수구로 안 내려가니까 그렇지. 이제 수영장 위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좀 단단한 덩어리들을 그래서 뭐 이제 꺼내가지고 뭐 어디 단들을 옮기고 뭐 이랬는데 그걸 하다가 제가 거기 빠졌어요. 이게 정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쏙 쏙 한동안 사람들이 날 찾지 못했어. 이 새끼 어디 갔지? 아 왜냐면 그게 파도가 없어 똥물은 맞아 맞아 그냥 들어가면 퉁 하고 들어가는 거 예 네, 맞아요 예. 왜냐면 우리 대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가끔은 그런 방송이다 우리 지금 다 빠진 거예요? 아 다 빠진 거죠 그런 방송이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 야 그러면 이 가업걸에 빠진 우리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가업걸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빡가능 때문에 듣거나 빡가능 때문에 안 듣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들으시는 분들은 빡가능 때문에 들으시는 거고요 저는 그냥 빡가능에게 판을 깔아주는 존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없다니 듣는데 겸손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그 부수적인 수입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9회 땐가 10회 땐가 11회 땐가 그때 저기 투어를 갔다가 아주 큰 나이 많으신 50대 누님한테 예. 꼭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반코 나오고 막 미안해가지고 아 이제 생활을 사실 근데 예 50대 분이라고 하셨죠? 네, 네. 근데 되게 쉬운 이야기였을 텐데 미용실에 사는 얘기들 들어보면 그럼요 장난 아니에요 여자분들 그 이번에 그 공개 녹음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여자분들이 너무 멀쩡한 거야. 아니, 맞아, 맞아. 나는 그래서 막 뭐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편견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좀 이렇게 내려놓으신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멀쩡하신 분들이 오셔서 실망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물어봤지 가옥걸 왜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노골적인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통로가 없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추천해서 듣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더럽게 하려고요 사실 여성시대도 없어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엄숙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네, 그렇죠. 엄숙하면 엄숙하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엄숙한 테드. 이 방송은 엄숙합니다. 그럼 없다님 네. 그럼 저 가업걸 동방을 그러니까 도리원 종방했었잖아요. 아, 그랬죠. 여기 주인공 있네 두 명. 예, 그때 이제 미노루님하고 아브락사스님으로 시작 이 청취자 봉기가 시작됐었어요. 아, 예,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절필 선언하고 네. 글 써서. 절필선언하고 다른 게시판에 글을 계속 주셨죠. 계속 쓰고. 접니다. 이런 거죠. 뭐 단식 투쟁 선언하고 뒤에서 크림빵 계속 먹는 거야. 야 우유 없니? 막 이러면서 벌컥벌컥 막. 아 근데 굉장히 그때 고마웠어요. 이야기 좀 해줘. 진짜 고마웠고 사실 그때 정말 좀 짜증났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업걸은 청취자의 의견을 받아서 저하고 그럴걸님하고 빡가능이 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지로부터 뭘 바란 적이 없어. 뭘 해달라. 뭐 녹음실 쓰게 해달라 그래 그거 하나 바랬네 그랬는데 심지어 우리한테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안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너브리님께서 아 너브리놈께서 뭐 우리 회사 편집장도 아닌데 뭐 내가 그분께서 안 들어보시고 그냥 누군가의 고자질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기분이 나빴어 야, 본인이 듣다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그렇죠. 그런 부분 삐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안 쓰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거 뭐냐 문자 띡 보내가지고 그때 쉬워가지고. 그때 이제 미노루님하고 제가 빨리 시작됐던 게 뭐냐 하면 그 페북에서 그 이야기가 나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하이피델리티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방송 이제 가업을 그만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 그때 있었죠. 그때 짐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둘이는 막 열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 너브리 놈의 수족이 그 너클볼런 놈께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 우연의 일치라고 해요. 근데 모르죠 뭐 그거야. 그때 팬들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 놀랐지. 그때 넌 너무 DK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팬이 생겼다는 사실이 더 놀랐는데 이게 왜 팬이 생기는 거야? 막 아 근데 되게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고 저도 생각 같아서는 정말 같이 따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돌아오지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껄림하고 얘기해서 그냥 아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로 싸워주시는 건 정말 고마웠고 생각 같아서 그분 다 찾아뵈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대부분 남자여서 그러진 않았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나 남자였던 것 같아. 여자였으면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뭐. 그래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왔다가 다시 또 올라오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좀 약간 근데 나중에 그 이제 다시 가을 걸 시작하기 전에 저희 셋은 아니죠. 저하고 빡가능이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도망 나가자. 한 번 지랄했으니까 두 번은 못 하겠지. 아, 또 지랄하면 또 멈추면 되고 그때 가서. 왜냐면 우리가 그거밖에 못 하니까. 뭐 엄청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우리 색깔을 바꾸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또 우리가 방송이 정지됐다고 해서 그렇게 같이 싸워주신 청취자분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저 혼자 그냥. 그러면은 업다님은 그 사건 뒤로 네. 이 편집장님하고는 아직도 좀 어색하신가요 사이가? 아니 어색할 건 없어요. 그냥 싫어하니까 서로. 아, 네. 아직 서로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 싫어하는지는 전 관심이 없고. 그럼 저는 그분을 싫어하니까. 그럼 막 앞에서 보이면 막 뒤돌아서 가고 막. 아니 이러시나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맨날 6시쯤에 딴지에 오는데. 퇴근하시는. 이렇게 일찍 퇴근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니까 딴지가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예, 좀 해요. 자리에 계신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래요. 뭐 맨날 뭐 어디 뭐 출장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다 한 번 봤어요. 저 밑에서 여자분하고 맥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딴지가 이게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나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동의를 해버리면 어떡해. 웃기려고 한 얘기야. 이거 진지하게 한 얘기 아니야. 너부리님. 아, 나 진짜 안 싫어해요. 진짜 저격자네.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DK가 저격자네. 지금 방금 들으면서도 아 진짜 거의 없다님은 사용하는 어휘도 풍부하시고 전혀 안 그런데 이 언어의 마술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식어를 되게 잘 붙이는데. 아 마술사는 남자가 25살까지 동정이면 마술사가 되죠. 저입니다. 네. 아, 혹시 그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비교... 달변가이신 비결. 아, 아닙니다. 비결 따위 없고요. 저는 달변가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죠. 그 왜 대부분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트라우마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저는 그랬어요. 그 저기 뭐야. 제가 저 군대 가기 전까지 108kg가 나갔습니다. 진짜? 예. 108kg가 나가서 여자 손목 한 번을 못 잡아봤죠. 천취한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군대에서 살이 한 30kg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한테 매력적인 남자가 되기 위해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조리 읽었습니다. 아. 여자와 대화하는 법, 여자를 웃기는 유머. 하나도 도움 안 됐어요. 뭐야? 그 씹새끼들 책을 왜 그딴 걸 팔아보고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개발한 거예요? 그런 거 전혀 현실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책을 한 권 쓰려고요. 그래서 차라리 강연도 그런, 하시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네, 그게 교훈입니다. 책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꼭 살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면 DK님 나이가 여자 만날 나이 아, 모르죠.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사람이 지금 모르는 거기 때문에 취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DK님이 네. 생각보다 나이가 젊습니다. 젊습니다는 뭐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절었어요. 나이 절었어? 27살쯤에 한번 절은 거야? 나이가 27살이었다 갑자기 31살이 됐어. 오 졸업다 씨발. 여기서 민호로 다음입니다. 아, 민호로가 몇 아니지. 살이지? 저 88이에요. 아니지 형춘이가 더 어리지. 아 형춘이가 더 어린가? 아 이분이 어려? 응. 아 예상했어요. 형, 절었어요. 아 예상했구나. 많이 절었어요. 어디서 절으셨어요? 맞아 저 미아리에서도 절고 1등에서 절고 많이 절었어요. 하필이면 또 미아리야. 거기 588 있는 데 아니야. 그러게요. 제 돈만 모으면 일본 가요. 아야. 응원합니다. 저는 빚내서 일본 가는데.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두 분이 같이 가시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손잡고 가야 되겠다. 같이 가면 굉장히 사이 좋은 게이커플. 덴데타운 같이 가면 돼. 일본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염색하면 완전 완벽해요. 신주쿠 쪽으로 가세요. 오에노 쪽으로 가세요. 덴데타운 많이 가요. 아 덴데타운 가까우니까. 오사카라고 하시구나. 오늘 우리 패드는 마이크 계속 났어.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네. 질문이 별로 영향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많네요. 네, 업다님이 업다님께서는 빡가능님 데리고 방송하기 힘들지 않으신가. 빡PD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네. 다른 진행자분들은 굉장히 세게 욕을 하시거든요. 빡PD를요? 예, 근데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욕해봐요. 욕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업다님은 이... 안 들린 데서 하는 거죠. 아 그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빡가는한테 문자 보낼 때 네. 문자 첫 마디가 그겁니다. 씹새끼야, 개새끼야 이러는데 아 저기 이 질문이 마저 읽어야 되겠네요. 그 빡PD를 쓰다듬는 수준이다. 아 근데 쓰다듬진 않고요. 쓰다듬 섣불리 쓰다듬었다 이 새끼가 설지도 몰라. 쓰다듬지는 않습니다. 쓰다듬지는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빡PD를 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빡PD가 저보다 한참 어린데 그렇죠. 제가 처음에 가능하게 거의 없을 거 1회 녹음을 들어와서 빡PD한테 정말 놀랬어요. 정말 놀랬습니다. 얼마나 놀랬냐 그러면 그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아무튼 아 이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을 본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새끼가 배울 점이 있다. 아 진짜로 어떤 그런 기발함 그런 진짜 허를 찌르는 한수 이게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사람들 중에 상위 5%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아는 건 진짜 없어. 맞아요. 얘랑 같이 원고를 쓰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용 파악이 힘들 정도로 철자를 틀려요. 그럼 뭐 그거 다 그럴 것 같다라고 할 때 가짜를 밑에 티긋을 쓰잖아요. 걔 시옷을 티귿. 써요. 시옷. 시옷이나 쌍시옷을 써요. 지 마음대로. 절대 티긋을 쓰지는 않아요. 걔가. 그러면 아저씨 무슨 말인가 한참을 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굉장한 번뜩임이 있어요. 존경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건 재능이다. 정말 타고난 거다 이거. 이 새끼가 누가 이걸 가르쳐준다고 배웠을 리도 없을 것이기 한글도 제대로 안 배운 새끼가 그걸 배웠겠어? 그런 거 때문에 저는 빡PD한테 얹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옥걸에서는 정말로 진심입니다. 저는 그냥 빡PD의 드립을 정리하는 역할이고 가옥걸의 메인은 빡가능입니다. 이렇게 또 한 발 빼고 네. 저의 메인은 영진공이고요. 저의 수준에 딱 맞는 메인은 영진공입니다. 판사님 저는 가옥걸에서 서브입니다 이러면서 전 서브에 불과할 뿐인데 아시죠? 원고는 그럴 걸 임쓰시는 거.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 일전에 있었던 공개 녹음을 다 날린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였냐? 재미가 그 없었어요. 공개 녹음에 참여한 저희 둘은 네. 참 병신 같았어요. 수음하고 왜? 아니 근데 날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게 본인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때 이제 그 경수님이 들어와서 아, 저는 사실 제가 이걸 날려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에 한 25% 정도는 경수님 때문이었어요. 왜 왜죠? 왜? 들어오셔서 계속 벽을 보시더라고요. 재미가 없구나.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했니? 가계부도 좀 정리하고. 아니 쟤는 좀 원래 이상한 애라서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걸 감안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제가 가업걸의 뭐 중심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든 가업걸을 꾸려나가게 되면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껄림 있을 때 제가 약간 불만이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좀 이게 전혀 우리 안에서 정리도 안 됐고 심지어 재미도 없는데 이거를 이런 수준의 방송을 퍼블리싱 해도 되나라는 약간의 의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손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좋아요. 이게 뭐 팩트 체크가 안 돼도 좋고 다 좋은데 재미가 없는 건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웃기거나 터지지 않으면 아무리 욕을 먹어도 퍼블리싱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럼 이게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네. 청취자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양질의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라도 아 그냥 제 욕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야 또 광고도 들어오고 광고가 들어와야 또 빡피디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빡피디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 돼. 어비절처럼 엉켜있어. 이게 하나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업걸은 그거거든요. 그냥 한 시간 듣고 와 하고 웃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됐으면 좋겠거든요. 왜 우리가 한번 잡고 나서는 바로 야동 지우잖아요. 저는 딱 그 정도. 안 지우는데. 저는 텀블러로 그냥 보는데. 아 그래요. 네. 안 지워요. 대단하신 분들. 재밌어야 되니까 편집하지 마. 아무튼 그래서 저는 딱 그 정도로만 가업 걸을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공개 녹음 때 남자 다섯 명을 네. 부르셨는데. 네, 불렀죠. 그것은 여자 다섯 분을 오시게 하기 위한 작전이었나요? 당연하겠지. 여자만 부르면 욕 먹으니까. 당연하겠지. 네. 도저히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대신 아 나 너무 솔직한 놈이야 나는. 아니 처음에 여자를 다섯 명 부른다고 하길래 저는 신청을 할 때도 안 뽑아주겠지 하고 신청을 했는데 뽑아주는 거야.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자분들 다섯 분들의 면면을 보고 아 내가 씨발 욕을 처먹더라도 남자 부르지 말걸. 아 존나 후회를 했어요. 아 진짜 예쁘신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아름다우신 분들이 아, 물론 또 저희가 외모로 평가한 건 아닙니다. 내면이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남자들은 내면이 안 아름. 깊은 대화를 새벽 5시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내면 어떻든가요? 관심 없고요. 저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개 녹음을 계획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가옥골이 요즘 좀 루즈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나름의 전환점을 마련해보고자 했는데 따라갔어. 그게 망했죠. 그게 망하는 바람에 저하고 빡PD가 좀 경계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이러다 진짜 좆되겠다. 아, 이러다가 이렇게 재미없으면 진짜 우리 좆된 재미마저 없으면 우린 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 다시 조금 달리고 있죠. 아, 역시 거의 없다님은 자기 객관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인 것 같아요. 방송이 망한 거는요. 너무 부끄러워해서 둘이.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너무 이뻤으니까. 아, 안 이뻤으면은 살릴 수 있었는데. 내면이 아름다우셨으니까. 아, 눈빛, 눈이에서 지금 레이저 두 방 쐈어요. 말 가려서 합시다 우리. 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되게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아니, 잠깐만. 아, 그날 그리고 테드님이 예, 1차 술값을 계산하셨어요. 아이고, 와, 아이고 그런 얘기. 제가 시간만 많은 게 아니야. 돈도 많아. 아니야.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아닙니다.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이다. 아니. 네. 다음 질문. 그리고 가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바로. 네. 예. 다음 질문 가시죠. 예, 혹시 저기 그 네. 영진공 인세는 좀 건지셨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영진공 인세요. 그거에 대한 재고가 영진공이 있었을 때는 계속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영진공은 지금 그 서점에서 그 다른 책들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책들을 이렇게 위에다 좀 올려야 되잖아요. 밑에 까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 영진공 책 한 권을 11명이 썼습니다. 네, 차파 그리는 그렇죠. 분까지 해서 11분. 네. 그 인쇄를 다 나눴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래서 인쇄는 얼마를 벌었더라 내가? 20만 원인가? 11명 나눴는데도 네. 생각보다 많네요. 책이 두꺼웠으니까요. 그래서 아, 그게 책 두꺼운가고 관계는 있어요. 아, 그렇죠. 양이 많으면 그만큼. 아, 네. 그렇군. 아, 책 가격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책 가격이 있으니까요. 근데 영진공 책에 대해서 저는 그냥 딱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책이 나왔다. 이 정도. 몇 쇄에 넣었죠? 1쇄요. 죄송해요. 한 번에 많이 찍었다. 죄송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가려서 합시다. 우리 죄송해요. 아니 이게 1세를 찍었던 2세를 찍었던 책을 냈으면 작가님 아니십니까? 예. 아, 제 진짜 박근혜도 작가님이죠. 박근혜는 지가 쓴 게 아니라서.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인데 이게 도서정가제가 실행되고 나서 피해를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연. 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영진공을 이제 청문회 같아. 네. 청문회 분위기입니다. 영진공 한 에피소드에서 영진공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한번 쭉 훑었죠. 시간이 지난 좀 됐죠 이제. 네, 그렇죠. 영진공 방송 시절을 회상하면 좀 어떤가? 아, 사실 영진공은 껄림의 기획력이 반이었습니다. 제가 껄림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진짜 손가락을 뽑아도 한 3개밖에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딴지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팟캐스트를 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때 너브리님께서 존경합니다. 너브리님께서 한 두어 번 뺀지를 놨어요. 사실 그 뺀지 놓은 방송도 되게 재미없었어. 왜냐하면 영진공 멤버들 자체가 재미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치.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예전에 그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영화 서적을 한 권을 돌려서 봐요. 그리고 그 책 내용을 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토론을 해요.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니 뭐 재미가 있었겠어?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내면에 있었던 재밌는 면들이 조금씩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짱가님의 공이 한 40%고요. 짱가님 진짜. 짱가님 좋았고 제 공이 한 15% 정도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여성 게스트들 있죠. 노바리님하고 도대체님하고 나왔었는데 그분들의 공이 나머지 한 56% 정도 되고요. 아니 박세롬이 99% 아니에요? 일부 변태들에게는 그런데 세롬이도 되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죠. 인사밖에 안 했잖아. 아, 그렇죠. 그게 다였어. 그거 들으려고 한 건데. 공중 화장실에 약간 그런 거죠. 방향제 같은 느낌이랄까. 적합해. 한번 쫙 뿌려주고 그냥. 아니 근데 저는 네. 거의 없다님 걸작 시리즈 때문에 네. 처음에 영진공을 잘 안 듣다가 그 이후로 광팬이 됐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예. 제가 한 방송은 지금까지 한 세 번 들어봤나? 그러니까 이게 전 좀 창피해요. 아 근데 그 걸작 명장 그거는 거의 킬러 거장. 콘텐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장. 누구 죽였나요, 걔가? 거장을 죽였지. 아, 거장을 죽였지. 그래. 거장을 묻어버렸지. 영진공의 대표 콘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 뻘님이 제안을 해서 제가 서세원 특집을 맨 처음에 했었거든요. 서세원도 영화를 봤어. 나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지.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와 씨발. 아니 영화라는 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예술이거든요. 이거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망작이 가끔 나오긴 하는데 앵간에서는 진짜 앵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은 뽑아서 나오거든요. 근데 서세원 영화를 보는데 놀라운 거야. 야, 한 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영화들을 제가 도마 안중근까지 보고 나서 그 좋은 배우를 써서 네,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막 사람들한테 너무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네 근데 질문이 뭐였죠? 아 킬러 콘텐츠 방송 시절을 회상한 거랑 이제 킬러 콘텐츠라는 평가에 대해서 아 네 뭐 그걸 듣고 즐거워하셨다면 저야 고맙고요. 예전에 이제 어떤 영진공 게시판에 어떤 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남겨셨어요. 자유로운 영혼들의 부딪힘과 같은 방송이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 주신 거고 사실은 굉장히 방만한 사람들이에요. 뭘 스케줄을 짜도 뭐 그대로 움직여 주질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껄림이 도미하고 나서 약간 영진공을 어떻게 좀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진공 게시판 아직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끝난 지가 계속 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대를 배신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사실 제가 뭐라고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진공을 한번 살려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영진공 팬들분 중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혼자서 무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어떤 약속을 드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아 응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응원합니다. 네. 아유. 팬 방송보다 먼저 갔을 때 불편하네요. 또 벽 보시겠네 이분. 다음 질문 빼고 핸드폰 만지네 또 가게 부수려고. AB 하는 부분으로 넘어. 자, 저 지루 우리 캠춘이가 지루해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껄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스피드 0.3초 안에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럴 거래 인터뷰를 들어보았는가? 아니요. 통화도 안 한다는데 사실인가? 아니요. 그럴 거래 거의 없다 대장 욕망설에 대해서 지문이 뭐 이래지 그럴 거래 거의 없다 대장 욕망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리가 있나? 무슨 대장 용종같이 들리는데? 대장 욕망설 스카설 개소리다. 그럴 거리 잘 갔다고 생각하나? 네. 그럴 거리 부러울 때나 그리울 때는 없나? 그리울 때만 있습니다. 오. 그럴 거리 없는 게 낫나? 아니요. 박세로미가 예쁜가 안 예쁜가? 네니오. 네니오. 요즘 가옥걸 자료 준비부터 해서 네. 방송 스타일까지 너무 빡세게 달리는 거 아닌가? 아. 성녀 나가기 전에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면 안 됐나? 아니요. 네. 여기까지. 그래요. 자 이제 후토크 하는 시간인가요? 네. 자 다시 진짜 그럴 걸님 인터뷰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제가 지금 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생업도 좀 일이 많아져서 다른 팟캐스트를 들을 시간이 전혀 없어요. 하루에 지금 한 4시간씩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럴 걸 얘기 안 해줬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걸님이 이제 제가 네. 아 무슨 얘기 했을지 뻔해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 네. 얘네들이 연락하나요? 아니 그 이혼 방송 준비한다고 했는데 하나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걸? 왜 문짝이 있으면 안에서 열 수도 있고 밖에서 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가 할 생각은 안 하는지 아 뭐 손가락이 부러졌나? 논내잖아요. 논내 네? 지금 논네? 또 방송 해보려고 혼자 열심히 하고 있네. 근데 또 지가 궁하니까 하던데 뭘 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럴 걸님께서 약간 좀 섭섭했어. 내가 미국으로 가면 얘네들이 이혼 방송을 해주겠지. 근데 나도 빡가능도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러면 가서 이혼 방송 할 사람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봐서 얘들아 이거 되더라. 그럼 우리가 아 씨발 싫어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녹음을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준비를 해야지. 아니 본인이 아쉬운데 본인이 준비를 해야지. 아쉬운 놈이 구멍 파는 거지. 맞아 그런 거 같아. 지금 차양현님이 김진님의 사진에 댓글을 남겼대. 아 진짜 양반 못될 사람이야 진짜. 이렇게 저급한 사람이 있나. 아 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예요. 빡가능은요 일단 스카이프나 어떤 시차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빡가능 시차가 뭔지 알아? 시계 막 보겠지. 그리고 나는 기계를 몰라. 그러니까 엔지니어 부분은 빡가능이 항상 담당을 해왔는데 뭐 게임톡으로 한다는 둥, 뭐 스카이프로 한다는 둥. 근데 이거를 본인이 갖고 와서 언젠가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아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시차가 있잖아요. 이번에 전화 인터뷰 할 때 새벽 1시에 네. 했어요. 새벽,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거 하다가 내가 진짜 내가 점쟁이는 아닌데 100% 예언할 수 있어. 먼저 짜증내는 게 그럴 걸림이야. 100%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 뭐 본인이 하시겠지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휙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잘 갔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본인을 위해서 잘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리운지 그게 또 궁금했어. 그리운 건 그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 이건 아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대장 욕망설. 이게 진짜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 게 그 대장 욕망설이 어마어마했다 사실은. 껄림의 의견은 정말 착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주인공이 맨 끝칸에서 앞칸까지 존나 막 질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맨 앞칸에 있는 새끼를 만나니까 그 새끼가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나 은퇴할 테니까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해라. 근데 그런 상태라면 대장에 대한 욕망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걸림이 가버리고 3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대장에서 뭐 하냐는 거야. 그럴 걸림이 대장을 할 때 빡가능과 내가 있었잖아. 새로미도 있었고. 근데 그럴 걸림이 가버리고 나면 나는 빡가능하고 새로미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일만 많아지고 그럴 걸림처럼 이렇게 참 놀려먹기 좋은 사람도 없고 전 항상 둘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둘째 역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군가 한 명은 나 대신 욕을 먹어줄 사람이 있고 나는 그 밑에서 깝치는 걸 좋아해요. 그럼 지금 되게 부담되시겠네요. 지금요? 지금은 이 방송 자체를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런 둘째 역할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왜냐하면 저 같은 애가 한 명 더 있었으면 대장 하고 싶기도 하겠어요. 근데 없잖아요. 그렇지. 당장 빡가능은 뭐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게 컨트롤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만만한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새로운 멤버는 지금 그러면 추가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 얘기를요 가옥걸에 새로운 멤버로 들어오시는 게 어때요라는 얘기를 했다 네 명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누구는 뭐였죠? 말씀해 보세요. 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에요. 모 작가님도 있네. 계시고 민경춘. 경춘님까지 오시면 진짜 좀 컨트롤이 좀 꼽으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정화조가 아니라 썩은 정화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그 그럴 걸 님이 저보고 네. 한번 게스트로 나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랬죠. 예, 그랬다가 이제 까였는데 이제 까였나요? 예? 까셨잖아요. 거의 없더니. 예. 아 왜냐면 그때 그럴 걸 님이 품정을 휘두르고도 몰라. 하여튼 그때 마사오님이 네. 저한테 한 소리가 야 왜 너는 네가 자처해서 네 커리어를 깎아먹으려고 그러냐? 근데 그런 말씀하셨던 마사오님도 가옥걸에 나오셨죠? 케어 당했잖아요. 아니요. 나왔다가 하신 소리예요. 아, 나왔다가 더럽혀지고 네, 가셨지. 네, 더럽혀지고 가신 다음에 저보고 이제 왜 거길 나가면서 글쎄요. 마사오님이 본인이 그런가요? 할 소리는 아니긴 한데 절대 그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신데 아니, 아니 좀, 좀 어이가 없네요. 지금 뭐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마사오님의 이 지능적인 계략인 것 같아요. 미노루님을 본인만 독차지하려고 앞길을 막은 것이다. 그것은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노루님께서는 마사오님과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가옥걸처럼 이렇게 막 달리는 방송에서는 좀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오님 정도의 속도가. 민호루님에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옥걸에서 정말 모시고 싶지만 제가 그때 생각한다 막 아니, 제가 그때 민호루님한테 그럴 걸면 오시면 오세요라고 얘기를 한 것도 그거예요. 제대로 된 대접을 못 해드릴까봐 아 포장한다 또. 아 이게 좀 얘기를 듣고 이래야 되는데 전화 빡가는 게 남의 얘기를 듣는 스타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달려 그러면 요즘 양쪽에서 같이 달려 계속 끝까지 달려 그러면은 민호루님 오시면 그냥 앉아있다 가시는 거야 지금처럼 아니, 엄청난 실례지 그거는 정말 이런 전문가를 모셔놓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자리가 잡히면 사실 저하고 빡가나가고 둘이 같이 방송을 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요즘에 진짜 너무 세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더 세게 달릴 거예요. 더 세게? 더 세게.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 뭐 지치겠죠. 그럼 또 집에 가서 한번 잡고 자면 되지 뭐. 일단 중간에 한 달 쉬니까. 아 그렇죠. 이제 뭐 곧 쉬게 될 거니까 빡가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시발 새끼. 아.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거역다님이 대장 욕망설에 대한 변명. 완전 헛소리. 아, 그럴 거님들 지금 몇 가지 폭로할 게 있는데. 아, 환영합니다. 나 사실 이거 하러 나왔거든요. 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어. 지루하진 않은데 긴 시간이었어. 그럴걸님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그 메인 타겟에서 벗어나면 삐집니다. 아,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반에서 잘 나가는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잖아. 걔네들이 나랑 안 놀아준다고 나 혼자 삐지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아무 소용 없잖아. 근데 삐져요. 삐져. 우리 저 되게 대표적인 게 공개 방송 준비를 할 때 그 제가 준비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개 방송 자체를 제가 기획을 했었고 껄님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되게 잘 됐었는데. 그래서 형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니까 살짝 핀트가 나간 거예요. 살짝 네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이 새끼가 내가 없이 네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 이런 거죠. 역대장 욕망설을 지금 제기하고 계신데. 그렇죠. 사실 이게 팩트가 아까워. 핀트가 나간 거야. 그래서 너클볼러랑 술 먹다가 야 씨발 거의 없다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배틀을 왜 하냐? 막 이러고 또 뭐 세롬이하고 얘기하다가 거의 없다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 하는지 왜 몰라? 내가 씨발 몇 번 얘기를 해줬는데 뭐 그런 식으로 몇 번 얘기를 하다가 뭐야? 원래 들어와요. 오늘 벙커가 장사 좀 되네요. 여기는 벙커입니다. 네. 잡음이 들어오는 벙커. 지금 테드님께서 맥을 끊어주셨습니다. 문만 확인해 보러 간 거였어요. 아니, 딴지 녹음실은 이제 방음만 되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녹음 어디서 놓쳤는지 지금 완전히 맥을 너무 길게 끊었다. 분명히 녹음 방송인데 라이브 방송 같은 착각이 들죠. 딴지에서 녹음을 하면. 그럴 걸 성토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술 먹다가 거의 없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그런 거 왜 하나 싶어 막 이런. 아 근데 힘 빠지잖아요 준비하다가 그런 소리 들으면.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에서 들으면. 아 나도 사람이라 열받지. 하지만 그냥 잘했어요. 공개 방송 잘했습니다. 아 진짜 잘 됐어. 한번 이제 그럴 걸 아저씨도 이제 연습에 한번 오시더니 본인이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괭음이라 해야 되나? 빡간이 예상보다 노래 너무 잘하는 거야. 빡간이 잘했어. 내가 너무 밀릴 것 같은 거야. 빡간이 너무 잘. 그래서 막 밴드한테 술도 사고 막. 진짜? 본인 노래도 막 녹음해가지고 핸드폰도 녹음해서 차에서 혼자 연습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연습한 게 그 따위니까 사실 뭐 밀린 건 사실이지. 그 괴성. 그래요. 그 대장 욕망설. 어이가 없는 사실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아니 그리고 누가 미국 가래? 내가 미국 가라고 등 떠밀었어? 아니 자기가 가놓고 가기 전에 나한테 간다고 미리 얘기도 안 했어. 야 형이 언제 미국 가니까 그때부터 니들이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 그때부터 네가 대장이야 이렇게 하고 넘겨주고 가든가. 아니 혼자 가고 삐지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가지를 말든가 삐지질 말든가 둘 다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자 다음 방송 제 저쪽에서 또 반대 이러면 이제 그럴 거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빡쳐가지고. 좋아. 야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이 없어진 건 너무했다 진짜.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미국 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었는데 거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심리적으로는 거의 그 정도 느낌을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너만 혼자 지지받고 있는 거야. 이건 과장된 얘기고. 굉장히 과장된 얘기고요.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골프를 열심히 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저기 뭐야 골프 약속 왜냐면 그 영진공 단체 텔레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골프 약속을 막 잡아 이 형이. 그래놓고 방송에 못 온다는 거야. 아 빡 돌잖아. 뭐 그래서 제가 한번 삐진 적도 있고 그래요. 아 너무한다. 아 근데 아 이러지 마. 이러면 진짜 싸우게 돼버리잖아. 아 저격자다 저격자. 진짜 저격당하는 느낌이네. 아 근데 그럴 걸님하고 저하고는요 약간 좀 뭐랄까요 너무 비슷해서 좀 소름 끼치는 스타일이에요. 둘 다 잘 삐지거든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럴 걸님에 그에 대한 어쨌든 그럴 걸 사랑합니다. 미국으로 덕담한 말이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지금. 사랑합니다. 연락도 안 연락해요? 아 연락하죠. 전화 몇 번 통화했어요. 아 몇 번이요? 아 그럼요. 제가 다음에 소주 보내주기로 했어요. 정말요? 독타서 보낼 거예요. 꽤 많이 드는데. 아 비용? 진짜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렇게 들었는데 거의. 아 다시 한번 보이실래요? 이렇게 다시 연락을 끊겠습니다. 나 그거 한 반 정도 들 줄 알았지. 꽤 많이 들어요. 소주 갑에 소주 갑에 곱하기 2가 우편료로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곱하기 2가 넘구나. 파트땅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만이에요. 진짜 불만이에요. 왜요? 아니 그럴 돈이 있으면 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든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 세월호 팔찌라도 사든가. 저희 그건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데 어르신들한테 도시락이라도 돌리든가. 아니 지금 미국 가가지고 사실 지금 이 형 굉장히 행복해요. 왜? 아 지금은 행복한 것 같긴 해요. 포켓몬 잡고 있고 막. 어? 아, 그럼요. 아 그때 거기 가면 그리고 형수님이 안 계시잖아. 최고의 순간이다 진짜. 진짜 난리 났지 지금. 형수님 안 계시는데. 외로워서 막 너무 외로워하고 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게 약간 보여주는 거야? 심심하고 외로워. 양동 작전이다. 내가 봤을 때 이분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외로운 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럴 리가 없어. 아마 시계 알람이 울릴 걸. 어 아니야, 외로운 척할 시간이다. 아니야. 페이스북에 존나 글 올리고 막. 페이북 댓글 유도하고. 어. 좋아요 유도하고. 전에 답글 안 달아주던데 갑자기 미국 가서 달아주기 시작하고 막. 아 그건 한글을 쓸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소주가 네. 팩 소주가 200ml잖아요. 네. 도착한 날 8개를 까시더라. 1.6리터를 봐봐 얼마나 행복하면 그렇게 소주를 까겠냐고. 좋아 미치겠는 거야. 술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집에 와이프가 없대니까. 그러니 못 땡겨. 술 땡기지. 술 마시면 못 땡겨. 여자 땡겨. 아니다. 큰일 날 뻔했네. 에이브 기혼자로서 동의합니까? 네? 응? 아 제수 씨가 집에 없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다 남겨놓고 혼자 미국에 갔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혼자 미국에 갔어 지금. 아 그럴 걸님이 갑자기 엄청 부러워. 이럴 테니까. 모든 유부남의 꿈을 지금 현실에서 이룬 사람이 왜 그 사람을 부러워? 아니, 불쌍해 하고 소주를 보내줘. 아 너무 열받는 거지. 업다님도 사드릴게요. 전 소주 안 먹어.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덕담 한마디 보내주세요. 그러면 덕담 이 순간 실컷 했잖아요. 이게 덕담이에요? 자다 벌떡 일어날 거야. 알았어. 껄림 얘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 방송이 꼭 껄림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안 들을 거예요. 들으실 것 같아요. 어. 들으실 아니 근데 들으실 아니, 마지막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내줘야지. 말씀드리는데 네. 그 가학걸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이제 둘이 남겨져 갖고 더 열심히 하는데 네. 성녀 나가기 전에 더 열심히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왜 왜 성녀가 나가는 거 그 전에는 열심히 했으면 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열심히 안 해서 세롬이가 힘들어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열심히 할수록 힘들어했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전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전에는 게시판에 글도 안 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성엽 딱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본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절 보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평가나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 주변 사람들께서 말씀을 해보시죠. 어,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녀님 나가고 나서요? 네. 제가 느낄 때는 성녀님 나가서 아쉬운 거는 굉장히 컸지만 니가 제일 말하지 마. 디케이는 너무 편향돼 있어. 경춘이 얘기해봐. 아니 뒷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 무슨 말을 했지? 경춘이 얘기해봐. 경춘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성녀님이 나가시고 나서 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안 하나. 저 성녀님 나가고 나서 안 들어요. 브라보. 얘기해봐. 에이브만 봐봐. 어? 성년님 나가고 나서 열심히 해야 해. 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그냥 둘이 그냥 미쳐서 달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 막 달리.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 성녀 아, 자꾸 성녀라고 그러네. 전 개인적으로 그 호칭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그럴 걸 님이 붙여준 건데. 그렇죠. 그래서 더 마음에 안 들어. 세롬이가 있을 때는 제가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항상 가옥걸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에 한번 그럴 걸님이 그 에로 영화 배우 두 명을 섭외한 적이 있었어요. 가옥걸에 잘 어울리는 게스트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20살이 이제 갓 넘은 처자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가옥걸에 나오는 내용들을 떠들면 그거 성희롱입니다. 그렇지. 100% 성희롱이에요. 그렇지. 20살 갓 넘은 여자들 저기 우리 방송 듣던 사람들도 아니고 생판 여기 딴지 처음 와보는 사람들 두 명을 앞에 앉혀놓고 나하고 빡가는 이 이러면 그거 완전 성희롱이죠. 아, 껄림 이제 생각이 없으셨네. 이 요즘 이 얼마나 이 여염 이런 게 제 마이크인데 형 또 술 먹었어? 아까 술 먹다니요. 술 먹었나 봐. 네, 껄림이 생각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업걸의 취지는 완전히 안드로메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둘째를 좋아해요. 첫째가 뭘 하자 그러면 대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계지랄을 했습니다. 그거 안 된다. 우리 방송을 듣던 사람들이라면 또 모를까. 아니면 딴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모를까. 생판 남을 데려다가 그러면 정말 성희롱하는 꼬라지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캔슬이 됐죠.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었어. 왜냐면 그분들이 우리 방송을 들어보고 안 나온다 그랬어. 들어보고 나서 아 이런 데 나가라고요?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새로미가 있으면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는 저희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걸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럼요. 여자잖아요. 그게 뭐 여자가 뭐 사회적인 약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끼리 질펀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똑같이. 일단 그리고 지금은 빡가능이 브레이크를 걸 스타일도 아니잖아.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미친 폭주 기관차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 저도 너무 편해요 지금. 그냥 저하고 빡가능하고 둘이 그러니까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경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이 없어서 안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안 들으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뭐 억지로 들으시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이게 지금 즐거우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고 어, 안 즐거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근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전보다 자료 준비 같은 걸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아 이게 이제 그건 빡가는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가옥걸 어, 원고를 오픈하고 싶은 지금 욕망이 드는데 지금 빡가는 원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예전에는 녹음 날짜가 있으면 출근을 하면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 공방 때 방송 시작할 때 썼잖아요. 아 그때는 근데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노래 연습을 했어. 노래 전날까지 계속. 근데 요즘에는 저는 여기 회사를 하나 거쳐서 오잖아요. 딴지. 그죠? 원래 제 생업인 회사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서 일로 온단 말입니다. 퇴근을 해서 일로 오면 빡가는 아직 출근 안 했어. 오늘도? 심지어 그 새끼는 직장이 여기 하나잖아. 근데 내가 6시에 끝나고 일로 와서 7시에 왔는데 빡가는 아직 출근 안 한 거야. 가능한 어디니? 전화해보니까 자전거 타고 오고 있어. 그리고 지금 오고 나서 나랑 담배 한 대 피고 자전거 탔으니까 땀났으니까 샤워하고 새롬이랑 노가리 까다가 내가 여기 방송 들어오니까 원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라도 하지 않으면 방송 분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빡가는도 약간 예전보다는 좀 열심히 하는 거 같은데? 예전보다는 열심히 해요. 예전에 이것도 안 했거든. 기사들도 막 열심히 막 조합도 해보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고. 지도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백방으로 게스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누가 여기 나오라고 그랬어. 우리가 뭐 배려를 해주기를 해요. 짱가님 오셨다가 봉변 아 은가짱님 오셨다가 봉변 당하는 거 그때 보셨잖아요.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 정말 재밌었는데 은가짱님도 되게 재밌어 하셨는데 두 번 다시 나오고 싶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미있었던 거랑은 별개로 그런 거죠. 똥통에 빠지는 게 좋은 경험이었지만 두 번 다시 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도 충분히 이해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네. 네. 정리하고 정리를 하시죠. 네. 네. 아니 그 오래 너무 오랫동안 인터뷰해서 재미없는 방 질문을 받아 주시고 뒤에 녹음도 하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재밌어요. 지금 제가 중심이 되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제 세상 욕망설. 아 나 좀 있나 봐.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럼 마무리로 네. 지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가업 거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 아직도 많은데 아직 많나요? 많죠. 그럼요. 많죠. 네. 그분들한테 뭐 그냥 한마디 하시면 아 일단 가업 거의 모든 기준은 재미예요. 재미고 저하고 빡가능의 각오는 그렇습니다. 잡혀가도 돼요. 빡가능 오히려 지금 잡혀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감방엔 와이프가 없잖아요. 아니 와이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 다른 사람이. 아니 근데 자기 와이프,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와이프 여행 갔을 때 빡가는 컨디션 최상이었어. 아 최 날라다녔죠. 등에 날개 도는 줄 알았어 그 새끼. 자전거 타고 나 ET 태운 줄 알았어. 날라가더라고 자전거가. 아무튼 그래요. 그 빡가는하고 저거는 아무튼 최대한 재밌게 할 거고. 사실 요즘엔 저희가 원고 준비 열심히 안 해도요 재밌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아 요즘에 그럼요. 개소리 선발전 저희가 저번 주에 했었는데 진짜 그냥 기사만 갖다 놓고 저하고 빡가능하고 둘이 애드리브를 한 거예요. 그거. 아 그래요? 원고 없었어요. 아 정말 잘 빠졌는데. 그리고 죄송 컨텐츠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 기본 컨텐츠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이 없어 하기만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옥거리 전성기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다. 전 우리 각하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나씨도 사랑해요. 이런 거 빵빵 터트려주면 우린 고맙지. 날로 먹는 거야 이거 진짜. 얼마 좋아. 아무튼 앞으로도 저희는 열심히 할 거고요. 가업걸은 절대 제가 먼저 버리진 않겠습니다. 네. 박수. 아니 뭐 박수까지. 제가 좋아서 하는 짓인데. 절대 제가 먼저 버리거나 제가 접지는 않을 거예요. 빡가능 때문에 접게 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핑계 끼면 접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번에 공개 녹음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런 이유로 듣는다, 이런 이유로 네. 듣는다, 이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모티베이션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게. 제가 가옥 걸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속물 같지만 뭐 생기는 거 하나 없거든요, 진짜. 진짜 너무 없어. 너무 없어서 좀 미안할 정도로 없어. 근데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한은 저희는 무조건 합니다. 오케이. 무조건 하고 잡혀가지 않는 이상은 하니까 뭐 별 할 얘기는 없고 그냥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귀하다. 너무 긴 것 같은데? 아 이거 중간에 좀 편집하면 네, 편집 좀 잘 해주세요. 들어온 거 살려야 돼. 들어온 거 자르고 어, 다 그러니까. 잘라 재밌어야 돼. 그러니까. 자지보지 살려. 자지보지 그거 넣어야지. 삐 소리는 좀 넣어야지. 아니야. 아니 그러지 마. 재미없어 그러면. 아 영화 평론가도 쓰는 단어예요. 자지보지. 자삐지 이렇게. 자삐지? 아 근데 미호루님 네. 나오신 김에 이거 하나 물어보자 진짜. 뭐야? 네. 요즘 최고 핫한 배우가 누구예요? 요즘이요? 본인 기준에서 최고 핫한 배우 타카시 쇼코랑 미카미 유아. 아, 그 두 배우의 장점은 뭔가요? 왁구? 네. 왁구? 어때? 얼굴 뭐 네. 그 미카미 유아 같은 경우는 AK48이라는 아, 네. 네. 그 아이돌 그룹 출신이고요. 이야 네. 그렇죠. 그리고 타카시 쇼코는 원래 그라비아 아이돌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성매매 의심 그거 이제 받은 김에 예 받은 김에 아예 데뷔해 보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예, 둘 다 무테키로 데뷔했는데 무테키라는 이 레이블이 이제 연예인 그 전용 예, 연예인 컨셉의 이제 레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레이블이네. 네 다음 작품은 이 두 명이 같이 나옵니다. 오 잠깐만. 네. 아 둘이 같이 나온다면 네네. 아, 예. 다른 출연진은 없고 두 분만. 아, 아니지? 다른 안에 샌드로 한 명 끼우고. 아, 나 그런 거 싫어해. 아, 그래. 둘만 나와야지. 아, 그건 정확한 내용은 저는 자세히 몰라요. 저는 미카미 유아가 이제 둘이서 찍는다 요거까지만 이제 난 둘이 트윗에 올랐기 때문에 AUKG로 갔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근데 무테키 정확하게 레이블 얘기는 안 나는데 아마 무테키일 거거든요. 무테키겠죠. 네, 보통 무테키. 네, 무테키면 아마 중간에 한 명이 더 끼지 않을까. 글쎄요, 둘이서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해. 뒤에 소식은 나중에 게시판으로 알려주시고. 네. 한 명만 불러도 돼. 그만해. 출연 아브락사스 DK 테드님은 어떤 분이 좋아하시는지. 스페셜 게스트. 거의 없다 민호로 녹음 및 연출 테드 제작 및 삼성 제작은 팟캐스트 듣는 당이었습니다. 아우 집에 가자 이제.